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는 알제리 민주인민공화국 수상으로 임명된 아부돌 마지드 티분에게 5월 30일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훌륭한 친선 협조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그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주관했습니다. 한편 이날 리용호 외무상은 알제리 민주인민공화국 외무상으로 임명된 아부들 까디르 무사실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